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롤드컵을 앞둔 팀 T1이 유로 멤버십 서비스 버블을 시작해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혹평으로 인해 삼성과 SK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해당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컴퓨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 대회인 LCK의 4번 시드로 힘겹게 롤드컵에 진출한 T1이 유로 멤버십 서비스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6일 T1은 팬덤 소통 플랫폼인 B스테이지에서 T1 팝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스테이지 팝은 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서비스인데요. 아이돌과 연예인들이 유로 가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버블, 위버스 같은 플랫폼과 동일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T1 팝의 1인권은 월 5,500원, 5인권은 월 22,000원이며 기존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20%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팬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서비스의 시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된 이유는 선수들이 서비스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게임 스트리밍과 달리 실시간 소통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선발전에서 보여준 불안한 경기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에만 매진해도 부족할 시간이기에 선수들에게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대회 기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 경기 내용과 결과에 따라 악성 유저들이 몰려와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라는 우려인데요. 오히려 팬들은 수익 때문이라면 차라리 월드 자켓과 같은 굿즈를 더 팔아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8일 T1은 T1 팝 서비스의 시작을 롤드컵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작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총 3가지였는데요. 먼저, 개인 방송을 방해하는 디도스 공격으로 선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며 개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됐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는 유사 플랫폼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개인 방송이 무기한 중단되며 수익 배분 비율, 유연한 활용, 악성 메시지에 대한 제한과 법적 조치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준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선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의 브랜드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단의 의무지만 선수와 팬 모두 롤드컵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만족하는 팬들의 반응도 있지만 플랫폼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와 함께 여전히 연기가 아니라 철회하라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두 기업에 대한 혹독한 전망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15일 Winter Looms, 한국어로 겨울이 코앞이다라는 제목을 가진 보고서에서 올 겨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4%, 삼성전자는 27.6% 낮춰 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란 특정 주식이 어디까지 오를 거라 예상하는지를 증권사 등에서 분석한 숫자입니다. 이유 첫 번째는 앞으로는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떨어지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등인 D램의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가 1등인 AI 메모리 반도체 HBM의 경우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이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2021년 8월 반도체 겨울이 온다 보고서로 반도체의 다운사이클을 예측했고 올 8월에는 고점에 대비하라는 보고서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모두 현실이 되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D램의 수요 부진은 반도체 업계가 자주 맞닥뜨린 상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025년 HBM 물량의 완판을 공언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한편 모건스탠리 서울 지점인 모건 서울은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SK하이닉스 주식을 타사 수준의 2배가 넘는 100만 주 이상을 매도해 금융권 안팎에는 의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9월 23일 헙사이트. 오늘은 롤드컵을 앞둔 팀 T1의 버블 논란과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머피의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어떤 일이 잘못돼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요.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1949년 미군 공군에서 인간이 중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할 때 대위로 있었던 에드워드 머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용어죠. 이 실험에는 몸에 붙이면 심장과 폐, 장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도구인 전극봉이 사용됐는데요. 전극봉을 설계했던 머피 대위는 열심히 실험 준비를 했지만 실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전기선을 연결하는 사람이 전극봉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던 작은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그 뒤로 실험을 망친 머피를 두고 사람들은 이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피의 법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꾸 일이 꼬이고 나쁜 결과가 생길 때 쓰는 말이죠.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머피의 법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최연아,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윤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